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 넘친 노래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노래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의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됐습니다. 집채 작사 라화일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스님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배움의 종소리 랑랑이 울려 퍼지는 햇빛 밝은 교정으로 가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긍지 높은 모습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투쟁 시기 덕창적인 무료교육제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해방 후부터 인민적 교육 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신 오보이 수령님.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수천 수만리 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명한 이용도로 온 나라의 수많은 학교들과 학생 선현궁전, 야영서들을 일도 세워주시고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에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해 주셨습니다. 진정 한평생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후대교육 사업을 위해 깊은 심혈과 노고를 바치오신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이 있어 오늘 우리나라는 수백만 지식인 대부대를 가진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시고 뜨거운 후대 사랑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속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 것은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이며 희망인 우리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세기와 연대를 이어 새 세대들의 재능과 희망을 꽃피워주시는 졸세 위인들에 대한 감사 예정을 더욱 가슴에 새겨안게 합니다. 노래는 창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크나큰 감화력을 안고 오늘도 우리 학생 소년들 속에 놀리 풀리보지며 마음껏 빼보 강성조선의 옥센 육군으로 자라날 굳센 교리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 앞날 박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진용 작사 작곡인 가요 우리 앞날 박달은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1990년대 초 위대한 손권영장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춘할뛰던 미제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던 육사적 시기에 나왔습니다. 험난하던 사회주의 소전의 나날에 희망과 신념을 심어주며 울리던 임명곡은 그때로부터 20년이 흐른 오늘날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감화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자주의 길, 손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구람없이 걸어온 승리자의 희열과 보람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게 하며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게 하는 노래 우리 앞날 박단은 육사의 멋진 광풍을 이겨내고 희망찬란한 내일의 주인공이 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조선노동당의 위대함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 의미 깊은 명곡으로 새 시대의 존주곡처럼 가슴이 안겨들게 합니다.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명곡의 힘찬 울림은 실로 당을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도세울 신심과 확신이 넘쳐있는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의 열정의 불길을 지펴주며 총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운국가합창단이 모란봉악단과의 합동공연에서 불렀던 노래 우리 앞날 박달을 녹음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